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이 말씀 참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느끼는 그 기쁨,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기쁨. 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참 크죠. 블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감출 수 없는 표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 이 기쁨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넘치고 있습니까? 금요일이라서 기도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더 기쁜 행복한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생방송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송정미 김명식의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시나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송정미 사모님과 김명식 찬양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참 이 말씀 생각하며 할수록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고 또 부끄럽더라도 모자랐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참 어여쁘게 이렇게 즐거워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생방송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릴까요? 자, 오늘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하는 은혜의 사연들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함께해 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자 하면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이기도 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방송이 됐는데 우리 서울 경기에서 또 서울 극동방송을 통해서 오늘 만나고 방송 어게인 1973이라는 주제 아래 1973년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 그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정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그때 그 부흥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특별히 예 선물을 드립니다. 100분을 선정을 해서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아 들었는데 이 은혜와 더불어서 선물도 준다네. 이런 기쁜 소식에 여러분 빨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으로 만나고라고 문자를 주시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방송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예, 다들 만나고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뭐 홍삼 세트도 있고 극동방송 로고가 새겨진 진공젓가락 수저 세트도 있고요. 또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타월 세트 또는 극동방송 60주년 기념 수기 공모 간증책 등등 1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셨을 텐데 방송 들으면서 어떤 것들 느끼셨는지 같이 나눠주셔도 참 좋겠고요. 은혜와 감동, 청취 소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만나고를 통해서 느낀 여러분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은혜도 같이 남겨주시고 너무 길어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만나고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도 예, 기다릴게요.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반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 꼭 참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많은 분들 참여도 해주시고 오늘 오프닝 꼭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지은님 카톡으로 주셨는데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오프닝 보내드릴게요. 포스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라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함께 하시죠.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두 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위아래 문이 네 개인데? 야, 문 네 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군 홍현순 권사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7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뭐 신청 찬양도 좋고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행교진례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독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이천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예에서는 개역개정판 성경책들이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도서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에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만나고를 청취하시고, 만나고 600회 특집 생방송을 청취하시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고 계세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막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행전진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전국 생방송,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으로도 중계가 됐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어게인 1973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빨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만나고라고 남기십시오. 더불어서 청취 소감도 같이 남겨주시면 이분들 중에 100분을 선정해서 저희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60주년 뭐 기념 타월이라든지 극동방송 60주년 수기 공모 간증책이라든지 극동방송 로고가 적혀있는 진공젓가락 수저 세트, 그리고 홍삼 세트 등등등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총 100분을 선정하니까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방송 통해서 은혜도 받고,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빨리 남겨주세요. 3612님, 만나고! 라고 보내주시면서 여의도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때의 감격, 오늘 만나고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또 되새겨 보셨을 텐데, 우리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부터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자로 다시 바로 서면 될 것 같아요. 2316님, 김장한 목사님의 귀한 은혜로운 말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나라가 변화된다라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시면 좋겠네요 하셨는데요. 성도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이외에도 뭐 2241님, 2106님, 7279님 등등등 만나고라고 보내주시고 참석은 못했지만 큰 은혜 방송을 통해 받았습니다 라고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방송 끝까지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진행이 됐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 청취하신 분들, 또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지금 카톡이나 샵 1069번으로 만나고! 라고 남겨주시면 100분 선정하니까요. 빨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다시 만나게 되지요. 너를 사랑한단다 이재용 목사님과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 그 전에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는 9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 합창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합창제에 참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지자분을 모셔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잘 들으시고 또 이날 찬양 합창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찬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특별히 전파선교사 30%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도 조금 뒤에 바로 이어드릴게요. 박정호님의 목소리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찬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한 초대서 찬양대 합창제 출연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영일 장로님 만나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자, 행복한 초대에서 오늘은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찬양대 합창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대 합창제가요. 극동방송 창사 20주년을 맞았던 지난 1976년에 시작한 이래 올해로 벌써 3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와 합창단 찬양대가 함께하면서 한국 교회의 음악의 진수였다, 또 수준을 높였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31회 찬양대 합창제가 열립니다. 이날 많은 합창단과 또 교회들이 참여하시지만 그중에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찬양대 함께 해주시는 권영일 지휘자님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권영일 지휘자님입니다.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떤 찬양대를 지휘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님이신데요. 네. 뭐 교회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교회 소개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담임 목사님 아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표 아래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순복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절대 감사도 절대 충성하는 아주 네. 귀한 교회로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헌신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입니다. 그렇지요? 네. 찬양대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예루살렘 찬양대는 1962년 4월 15일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먼저 창단이 된 찬양대입니다. 네. 예. 현재 12개 찬양대가 있고요. 예. 저희 찬양대 3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150여 명의 찬양대원하고 또 40여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매주일 겸손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벌써 그러면 찬양대가 생긴 지도 꽤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예. 근 네. 50년이 훌쩍 넘어가고 네네. 있는데 네네. 이렇게 또 역사 깊은 찬양인데 그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죠. 자, 이번 저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찬양대 합창제 어떤 찬양들을 올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 찬양대에서 이제 과거부터 네. 가장 많이 찬양 드렸던 곡 중에서 한 곡을 골랐고요. 예. 그 한 곡은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어롭다. 디킨슨 작곡이고요. 예. 제가 사실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요. 한 20, 30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성가합창제를 한번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기억이 이 찬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감동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성가합창제를 한번 나가게 되면 이 찬양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이 이제 이뤄지는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곡은요. 요즘 이제 그 현대 성가 중에서 가장 또 좋은 성가를 많이 쓰고 있는 윤학준 작곡가님의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란 찬양입니다. 네. 찬송가를 새롭게 편곡을 했는데요. 굉장히 은혜롭고 또 편곡이 너무 또 중간에 재밌게 이렇게 왈츠 네.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그래도 굉장히 은혜롭고 재밌는 그런 찬양을 또 선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곡의 찬양을 이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실 텐데 네네.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 대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연습이 주일하고 수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제가 매주 기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찬양대원 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네. 이야. 네.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특별히 이 찬양대 합창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합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 기대하시고 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네. 많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님이 좀 권면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매주일 찬양을 교회에서 드리지만 사실 연주홀에서 따로 찬양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또 뜻깊은 어떤 그런 네.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찬양대, 찬양제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예. 오셔서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어떤 그런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더 열심히 기도를 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극동방송 제31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교회 합창, 찬양의 진수를 만나실 수 있는 정말 뜻깊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만나봤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뿐만 아니라 뭐 통일합창단이나 동서화합 합창단 그리고 해외 선교 합창단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날 이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 합창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으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지금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은 찬양대 합창제 함께 해주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번영일 지휘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휘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이렇게 교회 찬양, 합창 또 좋아하시고 좀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찬양이라고 지금 남겨주십시오. 특별히 극동방송의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께는 30% 특히 할인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도 같이 오시고 하나됨 이 수백 명, 백 명이 넘는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찬양 기억하세요.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이 감사와 감격을 또 올려드리고 느끼고 누리고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특별히 각 교회에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나 지휘자님이나 대장님들이나 같이 좀 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교회 찬양단뿐만 아니라 대학의 합창단도 나오고요. 선교 합창단도 나오고 동서화 합창단 등등이 나오니까 예, 참 뜻깊고 의미 깊은 의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 대합창제 관심 있으신 분들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 찬양이라고 지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가 올려드릴 그 찬양을 제가 먼저 전해드릴게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의 코너 너를 사랑한단다 이재용 목사님 만나봅니다. 인정과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도모해보는 시간입니다. 행저질라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죠. 너를 사랑한단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름 사역도 많이 바쁘셨죠? 어떠셨어요? 네, 아, 뭐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도 예, 목사님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 아이들 많이 만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상담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 네, 이렇게 아이들 뭐 집회하고 나면은 뭐 신앙적인 질문들 또 고민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네. 자, 우리 너를 사랑한단다 매주 금요일이 또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된 어떤 당황스러움, 네. 고민들. 또 우리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부모의 관계든 아니면 학업 문제든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발견해보고 또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 오랜만에 5주 만에 뵙지만 오늘의 이야기도 조금은 심각하게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심각한 얘기를. 어떤 주제인가요? 네. 왕따 당하는 친구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 얘기입니다. 네. 자, 왕따 당하는 친구. 뭐 요즘에는 사실 왕따 이야기 들렸다가 뭐 안 들렸다가 하지만 아예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 참 많죠. 네. 예. 이런 왕따 친구를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크리스천 자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이야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 이거 좀 부끄러운데요. 저희 반에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거든요. 제 친구기도 한데요. 사실 친구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 친구가 저희 반에서 왕따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왜 애들이 왕따시키는지. 그냥 애들 말하는 거 들으면 애가 좀 지저분하다고 하고 말도 느릿느릿 바보처럼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얘 왕따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잘 챙겨주려고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저도 멀리하는 것 같아서 사실 솔직히 좀 고민되거든요. 이러다 저까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제 친구 당하는 거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데 한편으로 또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 잘 대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해야 하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저한테도 막 지나가면서 욕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무슨 정의감으로 열 보살피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잘 감싸줘야 할 것 같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야, 목사님 저도 되게 고민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연 보면. 목사님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 때는 이렇게 왕따라는 개념, 그런 개념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목사님, 근데 이런 개념이 잘 없다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는 이유, 왕따 현상이 많은 이유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그 분위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 문제는 항상 어른 문제하고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른들이 저도 이제 뭐 학부모로서 우리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지났고 이제 중학교도 갔습니다만은 보면 학부모님들끼리가 또 끼리끼리가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도 네. 끼리끼리가 있고.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뭉쳐서 자기 아이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은연중에 밀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중고등학교 부모 세대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 그리고 형제가 적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 익숙해진 세대잖아요. 네. 그전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제 형제도 많고 공동체적인 맞아요. 분위기 또 시골의 그 동네 공동체 안에서 자랐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욕구가 강하고 자아실현 네. 욕구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보다 자기 자아실현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그런 부모 세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기심들이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이제 환경적으로 뭐 하나 둘씩 크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가기가 쉽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성이 상실된 부분이 이제 왕따 문제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요즘 이렇게 도드러지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그룹이 지어지고 예. 자기들끼리의 만남이 이제 그 일상화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뭐 그게 꼭 그렇게 가시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은연중에 이제 부모님의 태도 맞아요. 아, 친구를 대하는 태도, 다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역사님?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 같아요. 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마음으로는 아 그래도 저렇게 왕따 당한 친구를 좀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하지만 네. 막상 진짜 가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친구도 지금 얘기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기한테도 욕을 한다. 아. 사실 이런 경우를 만나기가 쉽기 때문에 선뜻 그 손 내미기가 쉽지 않은데 참 훌륭하다고 먼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해나간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친구 옆에 있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 것이 어떨까. 이걸 이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겠다. 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이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이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 뭔가 해결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이 곁에서 버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비우고 또 감싸준다고 해서 그 친구 곁에만 너무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내면서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버텨주고 견뎌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 버티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이런 문제는 시간의 약이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죠. 네. 사실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근데 초등학생들은 요즘 좀 아무래도 관심 갖고 학교 폭력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은연중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지날 무렵에 좀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흐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니까 버텨주는 거, 견뎌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자기도 혹시 또 그런 피해를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잘 버티고 네. 좀 용기를 내려면 용기가 내기 어렵다, 좀 지친다 이럴 때는. 같이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나 혼자 그 친구 곁에 있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네. 그 친구들 가운데서 또 자기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아, 마음을 터놓고 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그 친구가 이제 신앙을 공유하는 친구라면 훨씬 좋겠죠. 그렇겠죠. 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신경을 써주고 싶다. 너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특별히 같이 하는 친구가 반에서 좀 인기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친구 두 명이 하면 훨씬 쉽고요. 맞아요. 한 다섯 명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는 왕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친구, 또 신앙 안에 있는 친구라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시급한 것은 이 친구를 교회로 빨리 인도를 해서 예. 네, 거기서 또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또 좀 선생님의 돌봄을 받으면 네. 마음에 훨씬 위로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또 주님과의 동행을 그 친구가 경험할 때 이런 마음의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결국 그것만 견뎌나가면 시간이 흐르면 이 왕따의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지켜내는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뭐 신앙을 그 아이에게 전하고 네.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조금은 시간이 들고 보지만 곁에 있어주면서 내가 또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내가 더 좋게 만들어서 예. 이 친구를 또 같이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네. 이게 되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네. 오늘 너를 사랑한단다. 왕따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 중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친구를 잘 세우고 돌볼까, 그 친구의 아픔을 함께 할까 하는 문제로 이처럼 고민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참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이 상황을 지켜보시며 또한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가며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따돌림 속에서 마음에 아픔을 당할 수 있는 이 아이가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 또 복음과 믿음이 주는 그 소망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자녀의 고민, 또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고민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부모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친구관계, 학업, 뭐 비전, 미래 등등등 어떤 신앙의 문제까지도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신 대방중앙교회 이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노래하라.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가 가을의 문턱인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리는 이번 찬양합창제에는 강남대학교 합창단, 동서화합합창단, 방주교회 찬양대, 캐나다 시온선교합창단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 육군본부교회 찬양대, 지구촌교회 찬양대, 그리고 통일합창단 등 국내외 총 8개의 찬양대가 출연하며 지난 6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펼쳐집니다. 1976년 극동방송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극동방송 찬양합창제는 국내외 최고 찬양대의 찬양을 한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개교회의 찬양대 발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합창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의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세종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으며 극동방송 홍보팀 서울전화 320-0500번, 02-3209-500번으로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극동방송 후원자 전파 선교사님들께는 티켓 금액의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기다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찬양대 합창제가 열립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많은 교회 합창제 그리고 또 찬양대 성가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합창의 이 기쁨과 감격 환희 또 하나님께 우리 한마음으로 들리는 올려드리는 귀한 그 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9월 7일 찬양대 합창제 관심 있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지금 직원들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또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십시오. 찬양대 합창제 극동방송 창작 60주년 기념에서 열리니까 더욱더 성대하게 또 은혜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명성교회에서는 제7회 2016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9월 8일 목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김사만 목사 등 9명을 강사로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이 되며 영적 비전을 주제로 열립니다. 신청기간은 9월 3일 토요일까지로 참가비와 식사,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명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sch.or.kr 또는 명성교회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pic.msch.or.kr 그리고 전화 02-6930-9770번 명성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참여하실 내용이 참 많죠? 찬양대 합창제도 지금 빨리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 뭐 티켓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열렸던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생방송 전국방송이 됐었는데 청취하신 분들은 지금 만나고라고 문자 주시면 100분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옹삼 세트라든지 60주년 기념품 등 다양한 선물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만나고라고 남기시고 또 청취 소감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청취했다. 또 큰 그런 부흥의 불길이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 받으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남겨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만나고라고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성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비도 오고 조금은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자진라 지금까지 제작 진행 김상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